이제 그만 내 곁에서 멀어져줘요. 내 마음속에 그대 모습까지 다시 미안하다고 하는 그 말 내게 더 이상은 소용이 없는데 보낼 자신이 없는데